Goddamn, I'll miss you, bad girl. 그처럼 나 역시 냉정하게 널 지워버리고 싶지만 이 외로운 밤에 여전히 넌 나를 괴롭게 하네. No, Goddamn, I miss you, bad girl. 그처럼 나 역시 냉정하게 널 지워버리고 싶지만 이 외로운 밤에 여전히 넌 나를 괴롭게 하네. No, girl, 넌 내 기분 알까? 에이, 그딴 식으로 날까? 치고 놀았던 넌 지금 마음이 편할까? 난 왜 아직도 너 때문에 잠을 못 잘까? 이건 정말 쪽팔려. 너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며 며칠을 보냈다니 나 좋단 여자들도 깔렸는데 참 못났어. 나도 널 만나는 게 아니었어 애초에. 다른 애를 고를 걸 니네 셋 중에. 하지만 인정해 넌 내가 본 애 중에 분명 최고였네 성격 빼곤. Yeah. 로퀸스 가사처럼 그때 왜 내 눈을 봤니 원망스러워. 라드미스트의 노래 제목처럼 널 사랑한 내가 미워 그래 너보다 더. Yeah. Goddamn I miss you bad girl. 너처럼 나 역시 냉정하게 널 지워버리고 싶지만 이 외로운 밤에 여전히 넌 나를 괴롭게 하네. No. Goddamn I miss you bad girl. 너처럼 나 역시 냉정하게 널 지워버리고 싶지만 이 외로운 밤에 여전히 넌 나를 괴롭게 하네. Girl, you're the only one. I'm the lonely one. Girl, you're the only one. But I'm the lonely one. Girl, you're the only one. But I'm the lonely one. Girl, you're the only one. But I'm the lonely one. Yo, 오늘도 어김없이 차가운 밤 TV 없이도 머릿속에 가득한 드라마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지요. 이 상처는 대체 언제 아물지요. 얼간이처럼 가만히 앉아있을 순 없단 생각에 잘 노는 친구들을 불러 함께 나갔지. 널 대신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울 거라 생각했어. 클럽들 안에서 밖에서 밤새며 놀아봐도 나 계속 네 생각이 나 하고 답답해. Fuck. 어떻게 하든 누가 대답해줘. 홀로 돌아오는 늦은 새벽 난 저 가로등 같아 어느새 기억. 난 너의 얼굴 내가 미쳐. Goddamn I miss you. Goddamn I miss you bad girl. 너처럼 나 역시 냉정하게 널 지워버리고 싶지만 이 외로운 밤에 여전히 넌 나를 괴롭게 하네. No. Goddamn I miss you bad girl. 너처럼 나 역시 냉정하게 널 지워버리고 싶지만 이 외로운 밤에 여전히 넌 나를 괴롭게 하네. Girl, you're the only one. Gangnam으로 바퀴 굴려도 조금 더 기분이 나아지질 않아. 그래 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땐 오직 너 때문에 숨을 쉬었지. 난 네가 그립기는 하지만 결코 내게 돌아오라거나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는 그런 건 아니야. 어차피 좀 지나면 너 따윈 기억도 안 나겠지. Goodbye bitch. Goddamn, I miss you back.